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월 27일 통일부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6.15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이의 편지 교류를 또다시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가 6월 28일 괴뢰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대표 200여 명이 6월 28일 서울의 괴뢰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에 따르는 피해를 보상할 것을 괴뢰 당국에 요구했습니다.